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엄마의 노란 수첩입니다. 양혜원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김준영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가민이는 늘 회사일로 바쁜 엄마가 불만이에요. 자기랑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를 미워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어린이집 수첩을 통해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여태 저녁을 안 먹었어?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딱 벌렸어요. 혼자 먹기 싫은 걸 어떡해? 가민이는 입을 오리 주둥이처럼 쭉 내밀고 불퉁거렸어요. 우리 딸 얼마나 배가 고플까? 엄마가 식탁에 뚝딱 밥을 차렸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옷가지를 치우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겠네. 빠른 손놀림과는 달리 엄마의 얼굴은 무척 피곤해 보였어요. 치, 회사를 안 가면 되지. 수아랑 경주 엄마는 맨날 집에만 있는데. 가민이는 바쁘게 움직이는 엄마를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아침이면 젖은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리고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와 집안일에 허덕이는 엄마가 가민이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밥을 왜 남겼어? 다 먹지 않고. 이렇게 밥을 깨작대니까 키가 안 크지? 엄마가 식탁을 치우려다가 손을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가민이가 먹던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갈 푹 떴어요. 미나, 한 숟갈만 더 먹자, 응? 싫어, 안 먹어. 가민이는 입을 꽉 다물고 도리질을 했어요. 우리 미니 착하지? 딱 한 숟갈만, 응? 엄마가 간절한 눈빛으로 가민이를 바라보았어요. 가민이는 할 수 없이 입을 벌렸어요. 한 숟가락만 먹자던 엄마는 계속해서 밥을 떠 가민이 입에 넣어주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한다며 이것저것 집어서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었죠. 그런데 이상해요. 엄마가 먹여주니까 맛없던 밥이 갑자기 맛있어지지 뭐예요? 이야, 다 먹었네. 우리 미니. 오늘 밤에는 키가 쑥쑥 크겠다. 엄마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어요. 가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엄마 얼굴이에요. 가민이도 엄마를 따라 배시시 웃었어요. 숙제 다 했니? 알림장에 특별한 얘기는 없고? 엄마가 게스트에서 그릇을 달그락거리며 물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엄마는 내일이 학부모 총회인 줄 모르나 봐요. 새 학기 첫 학부모 모임이니까 당연히 가야 하는데도 말이죠. 가민이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엄마, 내일 학부모 총회에 오실 거죠? 가민이가 크게 소리쳤어요. 엄마가 수돗물 소리 때문에 못 들을지도 모르니까요. 뭐? 뭐라고? 엄마가 수돗물을 잠그고 돌아보았어요. 가민이가 다시 소리쳤어요. 내일 학부모 총회라고요. 엄마, 내일 꼭 와야 돼요. 가민이는 엄마가 또 못 온다고 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참, 내일이구나. 하필이면 가장 바쁜 날. 안 돼, 엄마. 선생님도 만나야 되잖아. 가민이는 금세 울상이 되었어요. 그러게, 이번에는 꼭 가려고 했는데 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 미안해. 엄마가 따로 시간 내서 선생님 꼭 찾아뵐게. 엄마가 바지에 물 묻은 손을 쓱쓱 닦으며 가민이 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미니, 지금까지 혼자서도 잘해왔잖아. 엄마가 요즘 많이 바쁘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알았지? 엄마가 가민이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었어요. 엄마한테서 향긋한 화장품 냄새가 났어요. 내일 엄마가 지금처럼 예쁘게 화장하고 멋진 옷 차려입고 학교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몰라 몰라. 선생님이 내일 엄마들 다 오라고 했단 말이야. 가민이가 발을 동동 굴렸어요. 엄마가 가민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가민아, 엄마도 정말 가고 싶어. 그런데 엄마 맘대로 회사에 안 나갈 수는 없잖아. 회사 안 다니면 되잖아. 그동안 꾹꾹 참았던 말이 가민이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가민이는 멈칫했지만 내친김에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반겨주고 현관문 열면 엄마가 거실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가민이의 커다란 두 눈에 금세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어요. 가민이는 이번에도 또 학교에 못 온다는 엄마가 너무 서운했어요. 어휴, 우리 딸,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었어? 알아, 다 알아. 우리 미니 마음 엄마는 다 알아요. 엄마가 가민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품은 정말 포근했어요. 아침에 엄마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보겠다고 했어요. 총회에는 참석 못해도 선생님만이라도 만나러 오겠다고요. 가민이가 어저녁에 한 말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도 엄마는 못 온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가민이는 엄마 문자를 받고 기운이 쭉 빠졌어요. 우리 엄마도 온다며 수아랑 경재한테 엄청 떠올렸는데 또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고 엄마들이 우르르 교실로 들어갔어요. 아빠가 온 친구도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게시판을 둘러보기도 하고 자기 아이 책상을 찾아 서랍을 들여다보며 학용품을 가지런히 놓기도 했어요. 엄마가 학원에 태워다 준댔다. 히히. 경재가 복도에서 미끄럼을 타며 낄낄댔어요. 야, 선생님이 그런 행동은 위험하다고 하지 말랬잖아. 가민이가 엄마처럼 경재를 야단쳤어요. 경재 엄마가 봤어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수아는 교실 창문에 매달려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있는 자기 엄마를 자꾸 불렀어요. 그러자 수아 엄마가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 했어요.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엄마를 부르면 시끄럽잖아. 가민이는 수아한테도 잔소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가민이도 가끔씩 교실을 들여다보았어요. 엄마가 꼭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같았지요. 수업이 끝나자 가민이는 운동화를 끌며 터덜터덜 학원으로 향했어요. 어깨에 맨 가방이 덜렁덜렁 박자를 맞추었지요. 가방은 든 것도 없는데 오늘따라 무척 무거웠어요. 학원에 막 들어가려는데 까만 승용차가 멈추더니 경재가 폴짝 뛰어내렸어요. 손에 커다란 빵을 들고 말이에요. 빵을 보자 가민이는 갑자기 배가 고팠어요. 그제서야 엄마가 오면 간식을 사달라고 할 참으로 점심을 조금 먹은 게 생각났어요. 경재는 입가에 하얀 크림을 묻혀가며 야금야금 빵을 뜯어먹었어요. 꼭 일부러 가민이를 놀리는 것처럼요. 가민이는 그런 경재에게 지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더 빳빳이 들고 학원 교실로 타다다다 뛰어갔어요. 가민이는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쪽지 시험에서도 아는 문제를 세 개나 틀렸어요. 오늘은 정말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에요. 학원 수업이 끝나자 가민이는 후다닥 가방을 싸서 교실을 빠져나왔어요. 경재가 가민이를 툭 치며 앞장서더니 뒷걸음치를 쳤어요. 그러고는 가방에서 빵을 꺼내 흔들었어요. 히히, 류가민, 나팥빵도 있다. 하나도 안 먹고 싶거든? 가민이는 눈에 힘을 주어 경재를 흘겨보았어요. 경재는 정말 얄미운 녀석이에요. 밖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요. 학원 앞은 우산을 들고 자기 아이를 마중 나온 엄마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가민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용감하게 빗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가민이에게 우산을 가져다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걸요. 엄마! 경재가 어느새 가민이를 앞질러 기다리고 있던 자기 엄마 차로 쏙 뛰어들어갔어요. 얄밉기만 하던 경재가 오늘은 몹시 부러웠어요. 빗속을 뛰었더니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가민이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따라 빈집이 더 휑하게 느껴졌어요. 옷과 머리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가민이는 한참 동안 현관에 오독하니 서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엄마가 마른 수건을 들고 나와 몸을 닦아줄 것만 같았지요. 눈물이 핑 돌더니 두 뺨으로 주르륵 떨어졌어요. 미나, 일어나야지. 조금 있으면 엄마 출근해야 돼. 엄마가 가민이를 소리쳐 불렀어요. 벌써 세 번째예요. 가민이는 엄마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침대 밑으로 쏙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 얘가 오늘따라 왜 안 일어나는 거야? 가뜩이나 늦었는데. 엄마가 방문을 휙 열어젖혔어요. 하지만 가민이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어머, 얘가 왜 이래? 여보, 이리 와봐요. 미니 몸이 불똥이에요. 엄마가 아빠를 소리쳐 불렀어요. 아빠가 허둥지둥 가민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뭐? 어디? 어디? 아빠가 가민이 이마를 만져보더니 몸을 마구 흔들었어요. 미나, 눈 좀 떠봐. 아이고, 펄펄 끓네. 미니가 왜 이러지? 어제 비를 많이 맞아서 그런가 봐요. 아니, 당신은 애 우산도 안 챙겨주고 뭐했어? 일기예보도 안 봤어? 아빠가 엄마한테 벌컥 화를 냈어요. 엄마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해열제를 찾아 가민이에게 먹였어요. 당신이 오늘 하루 쉬고 미니 돌봐요. 이렇게 열이 펄펄 끓는 애를 혼자 둘 수는 없잖아. 아빠가 엄마한테 명령하듯이 말했어요.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꽥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똑같이 직장 다니는데 왜 맨날 나한테만 쉬라고 그래요? 여자는 언제든 쉬어도 돼요? 나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내가 애가 아파서 오늘 못 나갑니다. 이렇게 회사에 말하란 말이야? 아빠도 엄마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더는 아빠에게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얼음주머니를 가민이 이마에 올려주며 말했어요. 미나, 미안해. 엄마가 아침 회의가 있어서 빨리 회사에 가봐야 돼.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하루 쉬어. 그럼 괜찮아질 거야. 가민이는 엄마랑 함께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붙잡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붙잡아도 엄마가 회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정도는 가민이도 다 알거든요. 가민이는 혼자 빈집에 남았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은 채 가민이는 자다 깨다 하며 침대에서 뒤척였어요. 이상하게 배도 고프지 않고 심심하고 지루하기만 했어요. 대낮인데 혼자 있는 게 무섭기도 했고요. 유리창으로 햇살이 환하게 비쳤어요. 가민이는 햇살 속에 떠다니는 먼지를 세어보았어요. 먼지는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엄마를 사랑하는 가민이의 마음도 저렇게 셀 수 없을 거예요. 가민이는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빨리 오세요. 미니는 엄마가 무지무지 보고 싶어요. 엄마한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열은 좀 내렸니? 엄마 없이 혼자 많이 심심했지? 착하고 씩씩한 우리 딸 사랑해. 엄마 빨리 갈게. 사랑이 가득 담긴 문자를 받았지만 가민이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가민이는 사랑한다고 수천 번 말해주는 것보다 엄마가 하루만이라도 가민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때가 되자 열이 많이 내렸어요. 몸도 한결 가뿐해졌어요. 그리고 배도 고팠어요. 문득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게 생각났어요. 하지만 가민이는 혼자 밥 먹기는 싫어서 물만 벌컥벌컥 마셨어요. 속이 시원했어요. 엄마 마중 나가면 되겠다. 가민이는 아파트 단지를 슬슬 걸어 내려갔어요. 오늘은 엄마가 일찍 퇴근할 거예요. 가민이가 아프니까요. 문자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는걸요? 엄마가 오면 숨어있다가 깜짝 놀래줘야지. 생각만으로도 가민이의 입가에 웃음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다 낳은 가민이를 보면 기뻐서 번쩍 안아줄 거예요. 벌써 어두우거두 땅거미가 깔렸어요. 지금쯤 엄마가 버스 정류장에 내렸을지 몰라요. 가민이는 마음이 급해져 비탈길을 뛰어내려갔어요. 버스 정류장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댔어요. 가민이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폈어요. 엄마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왔을 때는 버스 앞으로 막 달려가곤 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벌써 다섯 대나 지나갔지만 엄마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도 얼마 없었어요. 가민이는 다리가 후들거려 더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어? 미나, 왜 여기 나와 있어? 아빠예요. 엄마보다 아빠가 먼저 왔어요. 가민이는 아빠한테 달려가 안겼어요. 엄마가 아니라서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디 보자. 아이고, 이제 열은 안 나네. 아빠가 가민이 이마를 만져보고는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들어가자. 엄마 오늘 늦으실 거야. 일찍 오신다고 했는데. 가민이는 아빠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어요. 왠지 엄마가 뒤에서 가민이를 부를 것만 같았지요. 아빠가 계란 프라이를 하고 햄을 볶아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가민이는 허겁지겁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가 차려주었다면 더 맛있었을 거예요. 미나, 몸도 안 좋은데 일찍 자는 게 좋겠다. 내일 학교에도 가야 하고. 아빠가 가민이에게 오늘은 일찍 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종일 잠을 자서 그런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10시가 넘었을까요?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가민이는 눈을 꼭 감았어요. 귀는 활짝 열어놓았고요. 현관문이 열린다. 신발을 벗는다. 거실을 지나간다. 내 방으로 온다. 방문을 연다. 고개를 숙인다. 뽀뽀한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때 엄마가 가민이 볼에 쪽 소리나게 뽀뽀를 했어요. 우리 민이 하루 종일 엄마도 없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착하고 예쁜 내 딸. 하마터면 가민이는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자는 척하고 있으면 엄마는 가민이가 삐진 줄 알고 가민이를 더 꼭 껴안고 달래줄 테니까요. 어? 그런데 엄마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가민이가 진짜 자는 줄 알았나 봐요. 가민이는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 미워.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가 없었어요. 벌써 회사에 갔나 봐요. 치! 어제 저녁에도 엄마 못 봤는데 아침에도 못 보다니. 말도 안 돼. 가민이는 부엌에 대고 소리쳤어요. 엄마가 어디선가 나타나 가민이를 꼭 안아줄 것만 같았어요. 가민이는 입을 닻발이나 내민 채 고양이 세수를 하고 옷도 아무거나 막 입었어요. 긴 머리는 묶지도 않고 제멋대로 풀어 헤쳤고요. 가민이가 묶어봤자 엄마가 묶어준 것처럼 예쁘지도 않은걸요. 식탁에는 가민이가 좋아하는 유부초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별로 먹고 싶지 않았지만 가민이는 꾸역꾸역 몇 개를 집어먹고 학교에 갔어요. 으악! 류가민 귀신이다! 경재가 가민이 머리를 보고 놀렸어요. 가민이는 가자미 눈을 하고 경재를 째려봤어요. 수아 머리에 빵 붙었다! 경재는 수아도 놀려댔어요. 수아는 오늘 긴 머리를 두 갈래로 따 동그랗게 말아 올리고 왔거든요. 수아 엄마는 솜씨가 좋은가 봐요. 수아 머리는 늘 만화 영화에 나오는 공주님 머리처럼 예쁘거든요. 치! 빵 아니거든? 우리 엄마가 예쁘다고 했거든? 수아가 경재를 흘낏 보며 말했어요. 가민이는 그런 수아가 부럽기만 했어요. 경재가 놀려대도 내일은 엄마한테 꼭 수아 머리처럼 해달라고 할 참이에요.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나누어 주었어요. 가민이는 가정통신문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가정통신문에는 걸핏하면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 오라는 말이 쓰여 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새 학기 첫 공개 수업을 합니다. 부모님하고 재미있는 게임도 할 거니까 부모님 꼭 모시고 오도록 하세요. 걱정했던 대로 해요. 가민이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무슨 게임이에요? 수아가 두 눈을 말똥거리며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하면 더 재미있는 게임이지. 그러니까 그날은 꼭 부모님과 함께 오도록 하세요. 와, 내가 1등 해야지. 히히. 경재가 신이 나서 떠들어댔어요.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자기가 1등이래요. 가민이는 경재 뒤통수에 대고 피 하고 웃어주었어요. 가민아, 이번에는 엄마 꼭 오시라고 전해라. 지난번 총회 때도 못 배웠으니까 알았지? 선생님이 가민이에게 말했어요. 가민이는 조그마한 소리로 대답했어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번에는 엄마한테 꼭 오라고 할 거야. 가민이는 마음속으로 꼭꼭 다짐했어요. 오늘은 공개 수업 날이에요. 엄마들이 하나 둘 교실로 모여들었어요. 모두 예쁘게 차려입고 곱게 단장했어요. 엄마다! 복도에서 가민이랑 함께 엄마를 기다리던 수아가 현관 앞으로 뛰어갔어요. 수아는 엄마한테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교실로 들어갔어요. 경제도 엄마 팔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교실로 들어갔어요. 물론 복도에서 서성이는 가민이에게 빨간 혀를 쏙 내밀고 놀리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치! 우리 엄마도 금방 올 거다 뭐! 가민이도 경재에게 혀를 쏙 내밀었어요. 가민이는 실내화를 신은 채 현관 밖으로 몇 발자국 나갔어요. 교문이 보이는 곳으로요. 이제 조금 있으면 수업 시작 종이 울릴 거예요. 다른 엄마들도 거의 다 왔어요. 아이 참! 가민이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교문에는 엄마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가민이는 어항 밖으로 나온 금붕어처럼 가슴이 팔딱팔딱 뛰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미나, 어쩌지? 외국에서 손님이 와서 이번에도 못 가겠네. 오늘은 꼭 가려고 했는데. 미안해, 미나. 선생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드리고. 응? 정말 미안해. 다음에는 꼭 갈게. 안 돼. 엄마는 맨날 다음이래. 몰라, 몰라. 가민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실로 되돌아왔어요. 어깨가 자꾸자꾸 아래로 축 늘어졌어요.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이 되면 엄마는 또 다음에 라고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자 가민이는 엄마가 밉기까지 했어요.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선생님은 칠판에다 커다랗게 설명하는 말을 듣고 추측하기 라고 썼어요. 여러분, 모든마다 주어진 낱말 카드가 있죠? 빈 카드에 그 낱말을 설명하는 글을 써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다른 모둠 친구들이 어떤 낱말인지 알아맞히는 거예요. 잘 알겠죠? 네.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랑 함께 온 친구들은 신이 나서 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가민이네 모둠에 주어진 낱말은 화장실이에요. 한 친구는 이곳에 갔다 오면 시원합니다 라고 썼어요. 다른 친구는 배가 아프면 빨리 여기로 뛰어가야 해요 라고 썼고요. 가민이는 이곳에 다녀오면 배가 홀쭉해져요 라고 썼어요. 가민이가 카드를 읽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가민이네 모둠 낱말은 수아가 맞췄어요. 수아가 손을 번쩍 들고 화장실! 하니까 수아 엄마가 손뼉을 짝짝 쳤어요. 수아가 무척 자랑스러운가 봐요. 공개 수업 끝 무렵엔 부모님과 함께 스피드 퀴즈를 했어요. 선생님이 부모님 뒤에 서서 낱말 카드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낱말을 설명하고 부모님이 어떤 낱말인지 알아맞히는 게임이에요. 맨 먼저 경재가 나섰어요. 낱말 카드에는 달팽이라고 쓰여 있었지요. 경재는 낱말 카드를 보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더니 겨우 입을 열어 더듬더듬 몇 마디 했어요. 저기 와, 아예 달팽이라고 말하려고 해요. 가민이는 엄마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설명했어요. 집을 지고 다닌다. 느릿느릿 기어간다. 상추를 먹으면 초록색 똥을 싸고 당근을 먹으면 주황색 똥을 싼다. 참, 엄마는 가민이가 달팽이에 대해 세 가지씩이나 말하기도 전에 일찌감치 알아맞혔을 거예요. 통과! 어우, 답답해. 이번에는 짜장면이 나왔어요. 경재가 자신있게 새카만 거! 라고 외치자 경재 엄마가 큰 소리로 간장! 이라고 대답했어요. 아이들과 엄마들이 까르르 웃어댔어요. 경재는 엄마가 자꾸 틀리니까 울먹울먹 했어요. 치, 그것도 몰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까방국수. 엄마 없을 때 아빠가 자주 시켜주는 음식. 가민이는 어떤 낱말이든 자신이 있었어요. 엄마는 가민이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주었어요. 책에는 하마, 아이스크림, 선생님, 빨래, 독도, 고모, 왕자, 꽃게 등 별별 낱말이 다 나왔어요. 가민이는 걸핏하면 낱말 뜻을 몰라 엄마에게 물었고 엄마는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니 스피드 게임이 가민이에게는 식은 죽 먹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이 설명을 잘 못해서인지 엄마들은 쉽게 알아맞히지 못했어요. 엄마들이 엉뚱한 대답을 할 때마다 교실은 웃음소리로 들썩거렸어요. 가민이는 새 낱말이 나올 때마다 엄마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설명했어요. 엄마가 진짜 왔다면 엄마는 가민이의 설명을 듣고 금세 낱말을 알아맞혔을 거예요. 친구들은 그런 가민이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겠죠? 칫! 아무리 잘하면 뭐래. 엄마도 없는걸?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게 확실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민이는 거실 바닥에 책가방을 내팽개쳤어요. 뿔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면서요. 그러고는 쿵쾅쿵쾅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먹기 좋게 깍둑 썰기를 해놓은 수박과 나무젓가락을 꽂아 얼린 바나나가 보였어요. 수박은 철이 아니라서 비쌌지만 엄마는 가민이가 좋아한다고 가끔 사다 놓았어요. 바나나 얼린 거는 가민이가 특히 좋아하는 거고요. 흥! 엄마가 해놓은 건 안 먹을 거야. 가민이는 냉장고 문을 도로 탁 소리나게 닫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배에서는 꼴꼴 꼬르륵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기 바빴어요. 하긴 늘 이 시간에 간식을 먹었으니까 그럴만도 해요. 가민이는 식탁에 앉아 턱을 괴고 눈을 감았어요. 가슴 속에서 커다란 고릴라가 슉슉 코끼물 내뿜었어요. 아, 참! 가민이는 안방으로 쪼르르 달려갔어요.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가계부 사이에 5,000원이 들어있을 거예요. 엄마는 늘 가민이를 위해 이곳에 비상금을 챙겨두거든요. 뜻밖의 긴급한 일이 생기거나 먹을 만한 간식을 챙겨놓지 못했을 때 쓰라고요. 가민이는 서랍을 열고 가계부를 펼쳤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돈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난번 가민이가 미술 준비물을 사느라 쓴 뒤 엄마가 다시 챙겨놓지 않았나 봐요. 어? 이상하네. 가민이는 서랍을 빼고 물건들을 모두 방바닥에 쏟았어요. 청첩장, 생일카드, 명세서, 볼펜, 수첩, 음악 CD, 안 쓰는 지갑, 화장품, 손거울들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물건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돈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노란 수첩이 가민이 눈에 띄었어요. 가민이가 어릴 때 다니던 어린이집 수첩이에요. 가민이는 노란 수첩을 들춰보았어요. 첫 장에는 가민이의 어릴 적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단발머리에 토실토실한 볼이 무척 귀여웠어요. 수첩을 휘리릭 넘기자 낯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선생님과 엄마가 주고받은 메모였어요. 선생님 말씀. 가민이가 오늘 저한테 선생님, 다스커틀이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 생각에 다크서클을 말하는 것 같아서 몸이 많이 힘들고 지치면 눈 아랫부분이 시커매지는데 그걸 다크서클이라고 한다고 얘기해줬어요. 집에서 혹시 가민이가 다크서클을 궁금해할 만한 일이 있었나요? 부모님 말씀. 하하, 제가 맨날 거울 보면서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오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러나 봐요. 아직 말이 서툴러서 다크서클을 다스커틀, 핸드폰을 햄부통이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는 그 모습이 또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네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더니 저도 별 수 없는 도치 엄마인가 봐요. 히히! 가민이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가민이가 다스커틀, 햄부통이라고 말할 때마다 엄마 아빠가 하하호호 웃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듯 했어요. 선생님 말씀. 오늘 가민이가 토순이 인형을 재우면서 가민이는 토순이를 사랑해 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노랫말이 아주 예뻐? 무슨 노래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라고 하네요. 매일 밤 이런 노래를 듣고 잠자는 가민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 가민이가 이 노래를 특별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 때까지 불러주곤 한답니다. 가끔 제가 가민이 놀린다고 엄마는 아빠를 사랑해 라고 가사를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럼 질투가 하늘을 찔러요. 그 모습이 귀여워서 자꾸 더 놀리게 되지만요. 절반은 엄마가 먼저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으면서 가민이가 웃을 듯 말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말씀. 가민이가 옷걸이에 걸어둔 제 옷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가민이를 따라서 선생님 옷을 하나씩 입고 덕분에 오늘 하루는 패션쇼 놀이하면서 즐겁게 보냈답니다. 사진은 어린이집 홈피에 올려놓았으니 즐겁게 감상하세요. 부모님 말씀. 어머, 우리 가민이가 선생님 옷 더럽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집에서 제 옷을 입고 노는 걸 엄청 좋아해서 그냥 뒀더니 어린이집에서도 그랬나 봐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시킬게요. 맞아요. 그때는 엄마 옷이 왜 그렇게 입고 싶었던지 맞지도 않는 커다란 옷을 질질 끌며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혼내기는커녕 아빠 넥타이를 목에 메고 한참 동안 엄마 아빠 놀이를 해주었어요. 가민이는 침을 꿀꺽 삼키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상하게 가슴에서 뭉개구름 같은 게 몽글몽글 피어났지요. 아! 수첩 곳곳에는 가민이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가득 넘쳐났어요. 가민이는 그제서야 옛날 일이 하나하나 모두 기억났어요. 퇴근길에 어린이집으로 가민이를 데리러 온 엄마는 가민이를 꽉 껴안고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 딸 하며 얼굴에 마구 뽀뽀를 해댔어요. 또 아침에는 어린이집 버스도 마다하고 날마다 걸어서 가민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그때마다 가민이는 조잘조잘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곤 했지요. 엄마는 가민이 말에 맞장구치며 재미있다고 깔깔 웃어주었고요. 가민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어린이집에 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좋아하고 기다렸어요. 맞아요. 엄마는 가민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가민이는 갑자기 엄마한테 엄청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일만 해. 나보다 회사가 더 좋은가 봐. 엄마 미워!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가민이도 알아요. 엄마가 가민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엄마의 사랑을 확인한 가민이는 마음이 풍선처럼 가벼워졌어요. 몸은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았고요. 가민이는 문득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가민이는 먼저 집안을 쭉 둘러보았어요. 소파에는 옷가지며 수건이 척척 걸쳐 있었어요. 화장실 앞에는 아빠랑 가민이가 벗어놓은 양말이 굴러다녔고요. 엄마가 보면 왜 빨래바구니에 넣지 않았냐고 한참 동안 잔소리를 늘어놓을 거예요. 거실 바닥은 또 어떻고요? 보다만 책들, 리모컨, 쿠션, 손톱깎이, 연고, 안경. 휴. 가민이는 엄마처럼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엉망진창인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현관에 있는 신발들도 가지런히 정리했고요. 이 정도만 했는데도 집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이 정도로는 너무 약한데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만한 게 또 없을까? 가민이는 팔짱을 끼고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엄마도 꼭 이렇게 하거든요. 맞다! 굉장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가민이는 잽싸게 방으로 들어가 쪽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쪽지는 가민이 방문에다 붙였어요. 엄마가 퇴근하면 맨 먼저 가민이 방에 들어오니까요. 두 번째 쪽지는 엄마랑 아빠랑 가민이랑 찍은 가족사진 액자 뒤에 끼워놓았어요. 세 번째 쪽지는 소파 위에 살짝, 네 번째 쪽지는 거실 책장에 척, 다섯 번째 쪽지는 강아지 인형 랑이의 입에 물려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쪽지는 바로 해님 램프 사이에 살짝 끼워놓았죠. 해님 램프는 밤에 가민이가 화장실에 갈 때 무섭지 말라고 밤새 켜놓는 램프예요. 그런 다음 가민이는 침대에 누워 현관 쪽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제발 엄마가 일찍 오기를 간절히 빌면서요. 삐, 삐, 삐, 삐, 띠리리. 얼마 뒤 현관번호 키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예요. 엄마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가민이는 소리만 들어도 다 알거든요. 삐, 삐, 삐, 삐. 급하게 누르는 건 아빠? 삐, 삐, 삐, 삐. 하나하나 천천히 꼭꼭 누르는 건 엄마예요. 민아, 엄마 왔다. 언제나처럼 엄마가 가민이를 불렀어요. 가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녀석이 벌써 자나? 엄마의 발소리가 가민이 방 앞에서 멈추었어요. 가민이는 숨을 죽이고 방문 밖을 향해 귀를 기울였어요. 어? 이게 뭐지? 엄마, 저 먼저 잘게요. 제가 보고 싶으면 벽에 걸린 사진을 보세요. 엄마가 방긋 웃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가민이는 안 봐도 다 안다니까요. 엄마는 곧 가족사진 액자 뒤에서 두 번째 쪽지를 발견했어요. 마중 나가고 싶지만 정말 너무 졸려서요. 엄마, 오늘도 힘드셨죠? 소파에 앉아 잠시 쉬세요. 쪽지를 본 엄마 입이 점점 벌어졌어요. 엄마는 가민이 말대로 소파에 앉으려다 세 번째 쪽지를 찾아냈어요. 사실은 저 앉아요. 엄마가 오셔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읽어주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엄마는 벌떡 일어나더니 책장 앞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책꽂이에서 엄마 몰래 책을 꺼냈어요. 엄마 몰래는 가민이랑 엄마가 123번이나 읽어 너덜너덜해진 책이에요. 은지가 엄마 몰래 돈을 훔치고 괴로워하다가 엄마한테 고백하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이야기예요. 가민이는 특히 은지가 엄마 몰래 돈을 훔친 걸 들킬까봐 마음 졸이는 부분을 좋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쪽지는 바로 그 부분에 끼워져 있었어요. 랑이가 물고 있는 쪽지를 펼쳐보세요. 랑이는 가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강아지 인형이에요. 아빠가 1학년 때 생일 선물로 사준 거지요. 엄마는 랑이 입에서 쪽지를 뺐어요. 해님 램프를 켜고 램프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보세요. 해님 램프의 불이 환히 켜졌어요. 엄마는 의자에 앉아 마지막 쪽지를 펼쳤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요 쪽지들을 차례대로 놓고 앞 글자만 읽어보세요. 엄마 사랑해요. 쪽지를 다 읽은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는 쪽지를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읽었어요. 그러고는 쪽지의 앞 글자만 맞춰서 읽고 눈으로 읽고 소리내어 읽고 그런 다음 쪽지를 차곡차곡 포개어 살포시 감싸 안았어요. 마치 가민이를 안아주듯이 말이에요. 몰래 엄마 모습을 바라보던 가민이 얼굴도 해님 램프처럼 환해졌어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